Hey you, 지금 뭐해? 잠깐 밖으로 나올래? 네가 보고 싶다고. 거울 속에 난 so perfect. 새로 산 신발도 check it okay. 잠든 도시를 깨워 late night 더더더 두근거려. 거리마다 빛나는 spotlight spotlight 내게 가고 왔을 때 oh, 내 입가 이미 속아 번져 너 속에 my eyes 떨려와 yeah. 달콤하게 속삭인 내 간직했던 내 이래 너 같다고 말해.